35살 건축 설계사가 된 승민이는, 우리 승민이랑 이름이 똑같아요. 같은 승민이 아닙니다. 우리 승민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죠? 35살 된 승민이는 하루는 어떤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름이 서연이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의 집을 지어달라고 설계를 부탁합니다. 건축을 부탁하죠. 그리고 이 승민은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내는데 15년 전 같은 대학에 음대에 다니던 자기의 속으로 좋아했던 첫사랑이었던 여인인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15년 만에 건축 설계사가 되어서 자기 첫사랑이었던 그 여인의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이야기의 영화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2012년도. 예, 나왔던, 권사님, 재밌게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주로 아줌마, 아저씨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입니다.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입니다. 유명한 배우들이 나왔는데요. 엄태웅 씨, 한가인 씨가 나오고요. 그들의 젊은 시절로 이재훈 씨와 수지 씨가 역할을 맡아서 아주 화제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아주 풋풋하게 대학 초년 시절에 속으로 좋아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면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헤어졌다가 15년 만에 그 여자가 찾아와서 자기 집을 져달라고 하는데 그 집을 막 이렇게 지으면서 순간순간 이제 15년 전 기억을 이렇게 쫙 돌아가는 거죠. 제가 볼 때 아주 구성을 잘 만든 영화인 것 같습니다. 집을 건축한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15년 전에 사랑의 감정을 쌓아갔던 것을 이렇게 오버래핑 시키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요즘 시대에 굉장히 폭력적이고 요즘 나오는 영화들이 대부분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냥 웬만큼 총 맞아 죽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심하게 죽습니다. 또는 굉장히 성적으로 아주 야한 그런 영화들이 판을 칠 때에 이 영화가 한 4년 전에 나와서 아주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집들은 쓸데없이 잘 키우고 있는데 쓸데없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옛 첫사랑을 생각하고 뭐 찾고 그러다가 집집마다 부부싸움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런 부정적인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과 이 건물을 짓는 그 과정을 잘 오버랩시켜서 참 잘 만든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12살 이상 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청소년들 있는 집들은 적으시는 분도 계시네요. 건축학회는 못 보셨습니까? 같이 아이들과 보셔도 될 만한 그런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3장에 들어와서 10절부터 이 바울이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사실 천막을 짓는 기술이 있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축 쪽에 연관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건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가를 마치 건축학 개론처럼 우리에게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학 개론 영화가 건축에 대한 영화가 아니라 이 사랑에 대한 영화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바울이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건축 얘기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이 건축학이라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건축학 개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건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오늘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 이 말씀이 크게 도전이 되어져서 특별히 우리 예담교회 지금 시기에 너무 잘 맞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왔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여러분도 고민 많으시죠?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목사는 뭐 어디 간다 그러죠. 뭐 새로운 목사는 누가 올지도 잘 모르죠.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고, 저도 고민이 많은 시간입니다. 제 머릿속에 그 고민 속에서도 한 가지 늘 남는 것이 하나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도대체 여러분들과 제가 지난 10년 동안 무엇을 한 것일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 우리가 10년이 됐는데 지난 10년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정말 교회를 잘 세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담교회는 지금 잘 세워진 교회입니까? 아니면 예담교회는 잘 못 세워진 교회입니까? 거기에 대한 저는 심적인 부담도 있고 생각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잘 세워졌는가 안 세워졌는가는 뭘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번 둘러보십시오. 오늘 자리가 꽉 차 있는데 사람 숫자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담교회가 맨 처음 시작할 때 23명, 그죠? 20명 정도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아이들까지 해서 한 100여 명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담교회가 잘 세워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사역을 가지고 이 교회가 잘 세워졌는가 아닌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담교회는 특별히 나눔 잔치가 굉장히 이 대외적으로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오래 못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고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많이 힘썼고요.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연락도 많이 하고 해서 예담교회 나눔 잔치 언제 또 합니까? 물어보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봉사를 했으니까 그러면 예담교회는 잘 세워진 교회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광고 시간에 나눴지만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 그 바누아투에 있는 프롬카르라는 조그마한 마을을 입양해서 참 잘 도와왔습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아주 어렵게 우리가 잘 해왔습니다. 중간에 우리 선교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작년에는 좀 우리가 크게 힘을 쏟아서 사실 우리 교회 규모에선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무리해서 산토 섬에 있는 그 부시 전체 마을에 솔라 파넬을 다 공급하고 불을 밝히는 그 프로젝트를 이제 거의 코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물건까지 도착했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올해 그거 가지고 올라가서 불만 밝히면 돼요. 선교에 참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잘했으니까 정말 우리는 잘 세워진 교회일까요? 교회가 잘 세워졌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사역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선교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만 오늘 바울은 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은 물론 당연히 교회 건물을 말하는 거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사이가 얼마나 하나가 돼 있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끈끈한 공동체로 세워져 있느냐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마치 건축을 비유하여서 그 건축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끈끈하고 제대로 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것인가를 한 장 한 장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이 무엇인가 하면 10절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진실로 건축자와 같이, 저 건축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하지만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바울의 건축학개론 제1장입니다. 털을 닦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아이들과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그 건물이 얼마나 제대로 섰는가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맨 출발점에 얼마나 든든한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는 더 깊어지고 더 튼튼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건축을 하려면 이 기초를 잘 쌓아야 된다. 파운데이션 공사를 잘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파운데이션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 절에 이제 설명합니다. 11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결국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간다라는 말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 파운데이션, 기초를 쌓아야 되는데 터를 닦아야 되는데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았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만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집사님도 계실 텐데 우리 주변에 그 여호와의 증인들 참 많이 계십니다. 함께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 아는 분도 여호와의 증인이신데 그분은 원래 이 교회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대요. 그러다가 여호와의 증인으로 옮겨가셨는데 그 옮겨가시게 되는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언니의 영향이 굉장히 강했대요. 언니 그분의 옮겨가신 분의 언니의 영향. 그래서 뭐가 이렇게 영향이 강했을까 들어보니까 그 언니가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었대요. 정말 삶 자체에서 자기 언니처럼 신실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말할 정도.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언니가 여호와의 증인. 일반 교회를 아무리 다녀봤자 자기 언니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삶의 모습에 있어서 거의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분들 참 진짜 대단합니다. 세무서도 인정합니다. 절대로 이중장부 안 만드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얼마나 진실된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 일반 대충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자기 언니를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여기가 진짜인가 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인정하면 그거 진짜 신앙입니다. 가족들이 인정하는 건 진짜 신앙입니다. 아, 우리 엄마 같은 신앙인이 돼야겠다. 이런 얘기 혹시 딸한테 들으셨으면 그날 케이크 사서 드십시오.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겁니다. 그렇죠? 가족들이 인정하는 신앙은 진짜 성공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니가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을 만난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서 한번 그쪽으로 빠질 뻔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나가셨을 때 제 또래의 여자아이를 예쁘장한 여자아이를 데려와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유혹하는 바람에 제가 훌라당 넘어갈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뭐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제가 저는 교회 다니고 아버지가 목사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저한테 맨 처음에 물어보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라고 불러봤지 하나님이 또 이름이 있나? 헷갈린 거죠. 그죠? 그랬더니 성경에 여러 군데를 막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몇 구절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인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생각해 봤는데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랬더니요, 이분들이 여자분 두 분이 아줌마가 맨 처음에 두 분 오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침을 튀기면서 자라. 예수님 같은 분이 없고 예수님이 정말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은 정말 최고의 우리의 모델이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칭찬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앞에 칭찬이 나오면 한국말은 끝에가 예스의 노예요. 아직 모르세요? 이거 몇 번 설명드렸는데 우리 은강이가 민정이한테 이런 일 없겠지만 없길 바란다. 은강이가 민정이한테 우리 오늘부터 사귀자 그랬어요. 근데 민정이가 은강아 너는 얼굴도 잘생겼고 공부도 잘하고 드럼도 잘 치고 자,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딴 여자 만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가 왁 칭찬이 나오면 결론은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막 이야기하더니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 첫 번째 영적인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성자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최고의 제일 첫 번째 만든 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만든 영적인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틀려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와 한 그리스도 안에 한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신실한데 그렇게 정말 착한데 그렇게 거짓말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있으면 이 일반 교회에도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왜요? 터가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느냐, 얼마나 선교 많이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얼마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느냐. 우리의 지식 위에 세워지고 우리의 경험 위에 세워지고 우리의 방법 위에 세워지고 있는 것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항상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우리는 계속해서 멈춰서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발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이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학 개론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위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 계속해 나가고 제2기 사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들리지 않는 터가 우리 예담교회의 기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바울의 성전 건축학개론 제2장에서는요,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터를 바울이 닦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았고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세워야 됩니다. 건축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건물을 세운다 할 때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어떤 재료를 쓰는가 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짓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금으로 세우면 어떤 성전이 됩니까? 금성전이 되죠. 그렇죠? 잘 맞히시네요. 예, 그러면 나무로 세우면 어떤 성전이 됩니까? 나무 성전이 되죠. 그렇죠? 지푸라기로 세우면 어떤 성전이 됩니까? 초가 성전이 되죠. 그렇죠? 뭘로 세웠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성경은 그냥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 우리는 다 다르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재료들을 사용하는데 그 재료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뭐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공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업적이 나타난다, 공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잘 봐야 합니다. 자, 이제 파운데이션은 되어졌고요. 제2장에서 그 위에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로 어떻게 세우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는 부분을 공적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잘 보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공적이라고 말하면 또는 업적이라고 말하면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느냐 이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또는 내가 얼마나 봉사했느냐 전혀 연관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적이 정말 각 사람의 개인적인 업적을 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 공적에 대해서 대한 이야기는 절대로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업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불교는 그 사람이 얼마나 수행을 하고 얼마나 고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업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음 생에 삶도 달라지고 요즘 우리 도깨비 보는 친구들 이 네 번의 삶이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업적에 따라서.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공적이 자신의 개인의 공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공적은 공동체적 공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왜 제가 지금 2장을 뛰어넘고 지금 3장에 왔는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1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파를 나눴습니다. 그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파를 나눠서 지금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계속 3장까지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쭉 보시면 계속해서 그 당파로 나누고 분파로 나눠서 싸우는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10절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적은 지금 3장 전체 또는 1장에서부터 이어오는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적은 우리가 얼마나 이 공동체를 함께 노력해서 세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사람들이랑 이 관계를 맺어왔는데 그 교회라는 관계를 맺어왔는데 그 관계를 얼마나 잘 맺어왔느냐 이 말입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한 마음이 되어졌고 얼마나 하나가 되어졌고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 그게 공적입니다. 거기에 노력하고 애쓴 것을 공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잘 보여집니까? 이게 잘 안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 눈에 잘 안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게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언제 드러날까요? 건물로 따져보면 이 건물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언제 드러납니까? 지진이 와보면 하는 거죠. 지진. 우리 지난번에 웰링턴에 지진이 났는데 지진이 나니까 쇼핑센터는 그대로인데 쇼핑센터 옆에 주차장들이 다 무너져버렸어요. 왜죠? 주차장은 물론 짓는 것도 이 건물 짓는 것보다 조금 쉽게 졌으니까. 어떻게 졌는가는 평소에는 몰랐는데 지진이 오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공적도 똑같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로 공동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이 공적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있을 때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죠.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계속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잘 좀 어려운 본문인데요. 잘 이해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는가? 여러분 헌금 얼마 냈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심판 안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뭐 가지고 심판하냐고요?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심서 세웠느냐 이거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거나 살아남거나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 공적이라는 것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명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린 이 부분을 너무 요즘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린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기도 하고 뭐 마음에 수틀리면 바꾸기도 하고 우린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쉬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뭘 가지고 평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 공동체를 세웠는지를 가지고 평가하신다. 속으로 그러시죠? 그렇게 잘하는 목사가 왜 10년 됐다고 나가냐? 좀 같이 잘 세우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목사의 사명과 성도의 사명이 조금 다릅니다. 보니까 아까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자기의 사명은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털을 닦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목사의 사명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옮겨도 됩니다. 다른 데 가서 또 털을 닦아야 되니까 목사는 털을 닦는 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단에 흔들리지 않고 잘못된 신앙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단단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여러분들에게 쌓아주는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목사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게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세워진 그 터 위에 건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늘 본문대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건축학 개론대로 따라가자면 제2장에서 성도들이 해야 되는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불 가운데서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든든한 공동체를 세우고 든든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뭐 이런 거 볼 줄 알았는데 아, 공동체와 연관하여 보시는구나. 이거 정말 중대한 요즘 뭐 공동체 뭐 없이 뭐 안나가 공동체, 가나안 공동체 만들고 막 그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죠? 왜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일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웠느냐 얼마나 거기에 공적을 들였느냐, 어떤 희생을 했느냐, 어떤 노력을 했느냐를 마지막 때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여러분의 사명임을 알고 그렇죠?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바울의 성전 건축학 개론 제3장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싸, 많이 들어본 그런 구절 여러분 나왔죠. 그죠? 저는 실제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구절을 가지고 담배를 끊으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직접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는데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 안에 안 좋은 담배를 이렇게 채워 넣는 것이 담배 연기를 채워 넣는 것이 참 안 좋은 일이구나 해가지고 끊으셨대요. 우리는 이야기하죠. 남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담배 끊는 사람은 친구로 사귀지 말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만큼 독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끊으셨대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엄밀히 말씀드리면 담배와 구원은 그렇게 깊은 관련이 없습니다. 담배 펴서 구원 못 받는다 성경적인 근거 없습니다. 그렇죠? 담배 안 피니까 구원 받는다 그런 얘기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요즘 누구나 다 아시죠? 본인 위해서 끊으십시오. 그냥 건강 위해서 끊으십시오. 뭐 목사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긴 그렇지만, 그죠? 또 자녀 위해서 끊으십시오. 또 배우자 위해서 제발 좀 끊으십시오. 그죠? 건강하게 사십시오. 이 담배는 끊으시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분에게 너무 잘했다고 박수 쳐드렸습니다. 문제는 이 본문이 그 얘기냐, 그게 문제입니다. 이 본문이 정말 그 얘기냐? 제가 말씀드리지만 3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이 분파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어지는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도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몸과 담배에 대한 이야기로 적용하시면 이 본분은 적합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6장인가요? 그렇죠? 6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여기는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것은 음행에 관해서 그 당시에 창기들과 어울렸던 음행, 성적 타락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바디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이렇게 나와 있나요? 오늘 본문 보시라니까 6장 넘어가신 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한다고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일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더럽힌다는 게 뭘까요? 청소 잘 안 하는 거죠? 주일날 휴지 보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나쁜 사람을 우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뒤에 보면 교회 청소 잘 안 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벌하시는가 하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오늘부터 휴지 잘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이 더럽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혹시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럽히다라는 말에 번호가 적혀 있는 성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번호가 적혀 있으면 4라고 적혀 있을 거고요. 밑에 보시면 그 원어의 뜻을 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좋은 성경 가진 분이 한 분도 없죠? 멸한다라는 말입니다. 멸한다. 파괴한다 이 말입니다. 청소 안 한다, 더럽힌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성전을 더럽히는 일 또는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바울이 건축에 비교해서 건물에 비교해서 얘기할 뿐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성도 성도 간의 이 공동체의 관계를 깨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아주 간단히 우리는 서로 다투고 우리 분열하고 깨지기도 하고 별일 아는 것 가지고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고 다른 교회로 옮기기로 하고 우리는 별의별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우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교회 공동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공동체가 만약에 이 공동체를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는 사람,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 교회 공동체를 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는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 10년간 우리 예담교회 정말 뭘 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10년간 도대체 뭐 해온 겁니까? 선교를 많이 했으니까 됐을까요? 사람들이 그래도 자리에 꽉 찼으니까 다 된 건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관계들을 좋은 관계로 한 마음이 되도록 만들어 오는 그 사명을 여러분과 제가 감당했느냐 그 말입니다. 10년 동안 여러분과 제가 그 일에 힘썼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공동체를 깨는 일, 내 자존심 때문에 깨고 내 기분 때문에 깨고 나랑 안 맞아서 깨고 기분 나빠서 깨고 했던 그 깨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이 마음으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지금 앞뒤로 보세요. 자리 그래도 어느 정도 차니까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그래도 밖에서 예담교회 하면 아유 그래 그래도 잘 모이고 열심히인 교회, 선교도 잘 가는 교회,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부적으로 우리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일하느라고 바빠서 서로 싸우고 일하느라고 바빠서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우리 안에 그런 그룹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10년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지 못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여러분의 사명임을 믿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 왜 없겠습니까? 그죠? 안 맞는 일 왜 없겠습니까? 기분 안 좋은 일 왜 없겠습니까? 그죠? 나랑 안 맞는 사람 공동체 안에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실 그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자칫 잘못해서 내 자존심 때문에 또 내 기분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죄가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는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온전하게 세우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